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유난히 메말랐던 땅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Hold on to my hands, don't give up. 꽃처럼 특별한 날 위해 햇살이 되어줄게. It's gonna be okay, I'm right here. 힘들 때 널 위로해줄게. 널 위해서 평생 노래 불러줄게. I'm right here, yeah. I'll stay forever. So, 나는 말을 수백 번 들었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날들이 분명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 힘들다고 그냥 외쳐 속 시원한 채 나와 함께 달려 함께하지만 약속해줘 절대 잊지마 혼자가 아닌 걸 I know how it feels to be alone I wonder this day oh I've been lost Let out all your tears I'll keep you close Hold on to my hand Doing great, okay Looking in the rain, I'll always stay Right here, all day You're doing great Looking in the rain, I'll always stay Right here 꽃처럼 특별한 널 위해 햇살이 돼줄게 It's gonna be okay, I'm right here I'll stay forever, oh I'll stay here I'll stay forever, oh I'll stay here I'll stay forever, I'm right here